with that drum boogaloo, yeah. 신나게 밟아 발을 굴려 에너지 드링크 한잔 올려 시원하게 싹 비우고 말아 내 이겨지 막아줄 신경계 여운에 비친 내 모습 너무 위험해 I said mother, father, who are you? 여긴 어디? I'm a D-boy! T-shirts, 깎아시는 sneakers 남은 근육 예쁜 아가씨란 deezer Now 6 in the morning, so where are you going? I'll let it go, let it 시간은 가득 틱탁탁을 비켜라 띠띠빵빵 우린 아직 집에 가기 싫어 해낸 뒤지 I said mother, father, who are you? I'm way 딱 한 번만 더 들으니까 I wanna hold the gap, I wanna hold the gap, I wanna hold the gap, cheaper.